너놀아라 궁금해 뭔지 깨지면 점점 중력 차이 다른 것 어때 부시 보기 찾아 봐본 비 내가 미를 좋아할 궁금해 너무 신동 좋은 직무유의 다활 이거 형님 형님 형님 팬한데 너무 쉽게 뽕뽕뽕뽕 하는 분기 이제 가만하고 노래를 합시다 근데 자리가 따뜻해서 우연 군지에 몰리면 조용히 바위 던지 궁금해 뭔지 깨지면 점점 중력 차이 다른 것 어때 부시보기 찾아봐 본비 내가 비를 좋아해 궁금해 Yeah 동맹 관계 파월 좌파 친북 공산주의 김정일 20년 30년 70년대 후반 이제 그만하고 노래를 합시다 대초 경제산 위에 떠 난 구원을 주는 지요 10% 모델스 궁금해 뭔지 깨지면 점점 중력 차이 다른 것 어때 부시보기 찾아봐 분비 내가 비를 좋아해 너무 연세 너무 연기 주도하는 질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당당하게 운치가 있어 그러나 가만히 있을까 겁이 나서 부엉이가 운치 했어 7% 못했으면 운치 민주가 죽고 그냥 운치 운치 경제성장률 다 벌어먹지 성능 딱딱딱딱 좋은 운기 너무 열심히 등칭 돌아가니까 너무 귀엽다 좋다 너무 귀엽다 좋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나도 내가 뭘 짓거리는지 몰라 팔전이 싫었는데 당쪽가 그렇게 별들 달고 때그림 색소 같은 치라는 하고 성능 좋은 F15기 타고 10K 차고 아, 참 힘듭니다 위로 비행기가 뜨듯이 노무현식 상승 목숨을 탑치 어려울 때 잠시 그들을 끌고 잠 못 이룰 때 탑치 위로 비행기가 뜨듯이 노무현식 상승 목숨을 탑치 어려울 때 잠시 그들을 끌고 아 참 노무현 탑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참아 제 얘기만 하고 그냥 못 가겠습니다. 제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오빠 좀 자리가 적절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오시오. 상승 목숨을 탔지. 어려울 때 잠이 그들을 끌고 잠 못 이룬 때 비는 탔지. 비록 비행기가 뜨듯이 노무현식 상승 목숨을 탔지. 어려울 때 잠이 그들을 끌고 아 참 너무라는 빠지.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아 제가 예 제가 오늘 제가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